해양절경축 우간다 준비위원회가 3월 31일 캄팔라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와 강연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